미쳐버릴 것 같아. 대체 뭐야 반해버린 것 같아.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맴 돌아버려 무릎 펴가 맴매요. 가시도 친구를 알면서도 갖고 싶어 bad boys. 가시 줄긴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곳 진한 빨간 꽃말은 널 사랑한다는 곳. 온몸에 피가 나도 널 안고 싶어. Cause I think about you every day. 이미 중독인 걸 말해 뭐 내 날 만지면 내 몸이 반응해. 네가 있어야 살 수 있어. Every day every night I can feel you. 넌 너무 아름다워 너를 뗄 수가 없어. Oh no 꽃이 핀 가시같이 찔릴 것 같아. 감탄사를 던져 맨정신을 벗겨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. 네 향기 맡으면 커져 커져 중독돼버렸어. 찔려버렸어 hard. 사랑과 아픔 그 단어 사이 조심 awesome. 하지마 난 몰래 눈짓하는 거. 하지마 날 보며 살짝 웃는 거. 내 머리 말해 넌 뭐 가슴이 말해. Oh yes 미친 것 같으니까 I don't know 싹 다 oh. 네가 날 만지면 내 몸이 반응해. 네가 있어야 살 수 있어. Every day, every night I can feel you. 넌 너무 아름다워 너를 뗄 수가 없어. Oh no 꽃이 핀 가시같이 찔릴 것 같아. 날 갖고 싶어. So beautiful. So beautiful. 넌 너무 예뻐 슬프더라 아름다워. To let love 나도 알아 절대 가질 수 없는 걸. Oh yeah 바라보기만 할 때 더 아름답단 걸. Oh, 널 지켜줄게 더 예쁘게 피해줘. Oh, baby 다쳐도 좋아 난 괜찮아.